해도 멈출 수가 없네요. 난 안 돼요. 사랑이 내게 거두란 말에도 그댈 탐념할 수 없어요. 사는 동안 처음이었죠. 마지막이겠죠. 나의 심장까지 파고든 사랑, 그댈 향해 가는 길 험난 할 걸 알기에 외면하려고 몸부림쳤지만 아파야 사랑인 거죠. 아프니까 사랑인 거겠죠. 매일 눈물에 휩싸여도 가슴 불에 더 갈라져도 난 이 사랑 놓지 못해요. 소중한 걸 얻기 위해서 그대 곁에 두는 일 사치란 걸 알기에 잊어보려고 발버둥 쳤지만